약속 없이 떠나고픈 마음 따라 나는 가고 싶어. 떠나가야 해. 가슴에 그리움 갖고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가슴 아픈 몹쓸 곳에 나는 떠나야 해. 아무도